환상 속에 있어 다가설 수 없는 나에게 너를 보여줘. 조금만 다가서도 멀어지는 나의 사랑, 나의 꿈. 너에게 나를 맞춰가고 있단 말 하지만 나에게 너를 초대할 뿐이야. 신비로운 너의 모습 나에게는 사랑인 걸 조금씩 다가오는 널 느낄수록 설 때 저 멀리 가까워오는 정류장 앞에 희미하게 빌렁이는 언제부터 기다렸는지 알 수도 없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댈 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댈 안고서 그냥 눈물만 흘러 자꾸 눈물이 흘러 이대로 영원히 있을 수만 있다면 어 그대여 그대여서 고마워요 낙엽이 뒹굴고 있는 정류장 앞에 희미하게 일렁이는 같이 벌들고 내 얼굴 찾아 헤매는 내가 사준 옷을 또 입고 그댈 봤을 때 계속 눈물이 나 나야 다시 내게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 알면서도 너 하나만 기다리는 바보 같은 내가 화가 나 그래서 계속 눈물이 나 이렇게 나만 바보처럼 내 마음과 두고서 사. 수 없는 편지. 잘한다. 소름이 와. 그대 어디에 꿈에 어제 꿈에 보았던 이름 모를 너를 나 못 잊어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지난 꿈 스쳐간 여인이여 이 밤에 궁금히 생각해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바로 그 모습 떠오르는 모습 잊었었던 사람 어느해 만났던 연인이여 어느 가을 만났던 사람이여 난 눈을 뜨면 꿈에서 깰까봐 난 눈 못 뜨고 그대를 보네 물거품처럼 그대여 와요 난 눈을 뜨면 사라지는 사람이요 난 눈 못 뜨고 그대를 또 보네 물거품처럼 그렇게 걸었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길 바랄게. 기다릴게 말을 하지만 너무 늦어지면 은한번 멀어지지 마. 더 가까이 잊지 말고 다시 돌아오길 부탁해. 헤어지면 가슴 아플 거라 생각해. 기다릴게 너를 하지만 너무 늦어지면 은 엄마 멀어지지 마. 이제 하루 더 미웠어. 아무것도 나 몰랐잖아. 그런 것도 몰랐다는 걸 할 말이 있어. 어려운 얘기 내게 힘겹게 꺼내놓은 네 마지막 얘기. 내 곁에 있기에 너무 닮지 못해서 함께할 수 있는 걸 이별뿐이라고. 아무것도 난 몰랐잖아. 너를 힘들게 했다는 게 그런 것도 몰랐다는 걸 도무지 난 용서가 안 돼. 아무것도 넌 모르잖아. 나를 차갑게 돌아서도 내일부터 볼 수 없어도 내 안에 넌 달라지는 게 아니란 용서해. 진심인 걸 널 사랑